안녕이라고 말해야지. 돌아설 사람이 안녕, 안녕이라고 말해야지. 나 혼자 사귀면서 웃음을 말해야지. 안녕, 안녕. 잊어야 할 사람이 안녕, 안녕. 말해야지. 안녕이라고 말해.